아, 뭐 길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아, 이 오후가 말이죠. 네네. 이게 짜증나는 오후예요. 네. 꽉 막혀갖고 이거 사람들 운전하기도 짜증나고요. 굉장히 변비 수준이에요. 뚜러뻥이 필요합니다. 네, 관장을 하고 싶어요 길에다가요. 쭉쭉쭉쭉 터져나와야 되는데 답답하실 거예요. 가요계의 그 관장약이죠. 변비약이죠. 관객의 변비약. 이분 나온 뻥 뚫려요. 뚜러뻥 가수. 이 관장약 이분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친구 항상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 싸이. 싸이 박재상 씨. 예, 코 빼고요. 저희도 네. 매번 공연 때 이 친구의 노래를 부르는데 네. 4년마다 한 번씩 내가 꼭 부를 노래가 없었어요. 네,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서 고마워요. 대한민국 뚜러뻥 관장 가수 싸이의 신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싸이의 Right Now. Right Now. 오른쪽 이제. 네. 자, 들어볼게요. Right Now. 매우 공격적인 음악 외고 내 목에 기계 소리 back 허리템 once again side coming back hello 남의 떡이 더 크고 남의 여자가 예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뭔가 좀 어설프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내 속이대로 살 수도 사투리로 짜투리로 늘어놓을 뿐이고 미치고 치고 활짝 뛰고 심장 박도 뛰고 나를 걱정하는 댁은 대체 누구신데 신경 꺼 잊어 그리고 나서 뛰어 right. 180도 변해 벌떨고 지금 반탐이 차올랐나 right. 육상 핀 위로 그리고 킬 위로 지금 반탐 뛰어올랐나 웃기고 장구 치고 아주 생 쇼를 하네 평생 일생 혹은 나의 이생 기죽지 않아 굴하지 않아 쿨하잖아 남생 외쳐 외쳐 외쳐 외쳐 목이 터져라 외쳐 외쳐 미치고 치고 활짝 뛰고 심장 박도 뛰고 인생 뭐 있냐고 인생 뭐 있다고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right.